조선인민과의 연대성 물간이 25일 쿠바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협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개막식장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조선통일지지 쿠바위원회, 쿠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쿠바 조선친선가금원정장의 일꾼들,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통일지지 쿠바위원회 제1부위원장 후안 호세 레온 베가는 쿠바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최고 용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용화 조선전쟁의 장본인을 감상했습니다.